숨쉬게는 새벽 3시 넌 내게 답장 하나 없지. 우리가 별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네 생각이 나서 넌 늘 폰을 달고 있잖아. 항상 내게 답장 하나 없잖아. 항상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. 네가 날 잃고 나면 넌 얼마나 그딴 건 다 집어쳐. 난 내게 전화를 걸어 또 난 내게 문자를 보내 또 오늘도 널 기다려 오 긴 밤을 홀로 보내 너 Call anytime Every night every day Call anytime 전화번호 전화해 Call anytime Every night every day Call anytime 전화해 My love Yeah I ain't got no energy 뭔가 쿨해 보이는 이무지를 20초 안에 찾아보내야 해. 또 답장이 언제 올지 모르네. 헤어튼 너무 꼰대 같은 느낌이고 기억은 가벼워 보여. 결국 헤어튼으로 급히 보냈는데 오타. Oh no 뭐해? 바쁘구나. 네가 싫어하는 건 기억 그 다음은 니은 그 다음은 니은 그 다음은 땀땀. 너의 장단에 맞출 때 가끔은 힘들지만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. 네가 날 잃고 나면 넌 얼마나 그딴 건 다 집어쳐. 난 내게 전화를 걸어 또 난 내게 문자를 보내 또 오늘도 널 기다려 오 긴 밤을 홀로 보내 너 It's coming now Oh, 옆으로 쓰러져 어버버버 질척남이 돼버렸어. 수습하려 또 잔뜩 보내는 톡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. 네가 날 잃고 나면 넌 얼마나 그딴 건 다 집어쳐. 난 내게 전화를 걸어